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50일 통합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 굉장히 수상하게 이제 오프닝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수상한 얘기를 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무언가에게 철저하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도대체 무엇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냐면요. 여러분들은 유전자에 의해서 하나하나 철저하게 지금 조종을 당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특징들이 유전자에 의해서 어떻게 조절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선생님 좀 굉장히 수상하게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재밌는 내용으로 펼쳐질 텐데 이게 선생님한테만 재밌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여러분들도 재밌을 수 있게 선생님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학습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지 학습 포인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오늘은 유전자와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유전자와 단백질과의 관계를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주요 영양소들 중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탄수화물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 성분들도 있는데 왜 그 중에서 콕 집어서 단백질만 얘기를 하느냐? 그럼 유전자랑 단백질만 관계가 있고 유전자랑 탄수화물이나 유전자랑 지방의 관계는 없는 것이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유전자와 단백질 간의 관계를 밝힌 다음에 그럼 다른 물질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연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질과 단백질. 그럼 지금 유전자와 단백질이었는데 좀 용어가 바뀌었죠. 형질과 단백질. 그래서 유전자와 형질은 확실히 차이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럼 형질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 중심 원리라는 이름 자체에서도 굉장히 어떤 아, 얘 중요하구나 하는 느낌이 나는 그런 생명 중심 원리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제 24번째 테마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 24번째 테마의 제목은 유전 정보와 단백질. 우리가 공부하기로 한 내용이죠. 우리 아까 유전자와 단백질, 그 다음에 뭐 형질과 단백질 이런 어떤 제목들이 있었는데 유전 정보, 아, 그 유전 정보가 유전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이중 나선 구조를 하고 있는 DNA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가 예전에 생명 시스템 얘기를 할 때 거기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로 이런 얘기를 우리 단위체, 기본 단위체 얘기를 할 때 그때 DNA와 R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다 이런 걸 공부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DNA는 이중나선 구조를 하고 있고 RNA는 단일 가닥이다 이런 거는 앞서서 한번 배운 적이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2단원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거기 그 분자들에 있는 유전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물질로서의 DNA에 대해서 정의를 했다면 지금은 DNA라는 물질이 갖고 있는 정보가 조금은 더 초점이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DNA에 어떤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 유전 정보, 쉽게 말하면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설계도에 해당하는 정보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합성을 하고 나면 이런 효소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효소가 또 다른 물질도 만들어내면서 어떤 특정한 형질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유전자와 단백질, 그 다음에 형질과 단백질 이런 용어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유전자에 저장된 정보에 의해서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단백질이 얼마나 어떤 종류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형질이라는 생물이 보여주는 특징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연결이 되는 관계라는 그림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질문은 이래요. DNA의 특정 부위에 있는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떠냐? 그럼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봤을 때 세포의 핵 속에 있는 DNA에는 여러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다. DNA라는 것은 그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의 종류죠. 그래서 맞아, 유전 정보가 저장된 특정 부분이 유전자다. 그래서 유전자의 정의를 얘기합니다. DNA에서 실제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특정 부분이다. 그 다음에 DNA에는 아주 많은 유전자, 한 가닥의 DNA에도 굉장히 많은 유전자가 같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유전자는 특정한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자, 다시 말해서 유전자라는 것은 뭘 만드는 정보다? 특정한 탄수화물, 특정한 지방? 아니고 특정한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부위다. 다시 말해서 유전자란 어떤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의 정보다.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에 의해서 각각의 유전자마다 어떤 단백질이 형성이 되고 그런 단백질 중에 효소라는 종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포 내의 핵은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핵에 그런 유전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생명활동이라는 것이 앞으로 이제 나오게 돼요. 우리가 예전에 마이토콘드리아 공부할 때도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생명활동의 종류로는 우리가 뭐를 음식물을 먹었어요. 그럼 걔가 이제 소화돼서 흡수될 수 있는 사이즈까지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소화 과정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세포 분열을 열심히 해가지고 막 키가 자라거나 뭐 옆으로 자라거나 원치 않아도 옆으로 자라거나 그런 어떤 성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형질이 나타나는 것 등, 그래서 형질이라는 건 특징이라고 이따가 또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 생물이 하고 있는 생명활동의 종류다. 이 생명활동이 막 항상 이렇게 힘이 불끈불끈 나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물질을 만들고 뭐 세포 분열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성이 나타나고 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생명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아, 그럼 유전 정보에 따라 만들어진 효소의 작용으로 이런저런 단백질을 형성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전자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RNA로 이동하게 되고 RNA로 그 정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RNA에 있는 정보가 세포질로 이동해서 그 정보에 따라 단백질을 형성한다. 그래서 DNA에 있던 정보 일부가 RNA로 복사되고요. 그 다음에 그 RNA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명칭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아, 생명체는 경제적으로 단백질을 만드네 라고 감탄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을 대화로 전체적인 흐름을 잘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 내용들을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굉장히 자주 반복된 이제 어떤 용어 중에 형질이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념 체크 문제를 풀어봐도 알겠지만 이 형질이라는 용어가 아주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주요 용어라는 건데 형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요거는 예전에도 한번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죠. 형질이란 쉽게 말하면 형태랑 성질의 줄임말이다. 형태나 성질. 그럼 여러분들이 뭐 코가 높다 낮다, 뭐 귀가 크다 작다, 뭐 이런 거, 입이 크다 작다 이런 건 어떤 형태적인 특징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지능이 높다 낮다, 뭐 어떤 탐구력이 있다, 참을성이 있다 이런 거는 성질에 해당하는 특징이죠.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형태에 해당하는 특징이나 성질에 해당하는 특징 모두를 다 합쳐가지고 형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생물한테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온갖 특성이 다 형질이에요. 손가락의 굵기, 손가락의 길이, 손가락 마디에 있는 주름수, 뭐 털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 하나하나가 다 형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물한테서 나타나는 특성 하나하나를 우리는 생명과학에서는 형질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래서 키도 형질이고요. 귓불의 모양이 이렇게 착 붙었는지, 부처님 귀처럼 생겼는지 그것도 형질이고요. 눈동자 색깔이 까만지 갈색인지 뭐 보라색인지 뭐 파란색인지 이런 것도 형질이고, 머리카락의 색도 갈색인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하나가 다 형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생물이 갖고 있는 온갖 특징들은 다 형질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가 있다. 주요 용어다. 근데 이 형질은,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성격적인 특징이나 이런 것들은 뭔가 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일까? 왜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갈색인데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주 까만색이고 왜 그렇게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전 정보에 따라서 형질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유전 정보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염색체의 DNA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DNA라는 유전 물질이 있죠.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이 있죠. 그게 부모님으로부터 그 자손에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 그 유전 물질이 전달되면 거기에 저장돼 있던 정보도 같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정보에 따라서 그런 형질들이 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전 정보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런 유전 정보의 조합을 가지고 있다면 키가 크게 이제 발현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 정보를 조합을 해봤더니 아, 머리가 갈색이 돼. 발색이 되게 되는 그런 형질로 발현이 된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DNA는 생식세포를 통해서 자손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 사람처럼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의 경우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지금 전반적으로 사람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정자와 난자의 엄마 아빠가 그 자기의 유전 정보를 담아서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염색체 DNA 유전자라는 용어 정리를 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처음에 배울 때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것 같거든요. 다 어떤 유전 정보에 관련되어 있는 용어들인데 어떨 때 뭐를 써야 되는가 그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구분하게 해서 사용하면 너무 좋지만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고 지금은 그 첫 어떤 운을 띄우는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 염색체는 체가 어떤 덩어리란 뜻이에요. 몸체자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염색은 무슨 의미입니까? 염색이 잘 되는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포를 염색약을 써가지고 염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독 염색이 잘 돼서 진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걔네들을 염색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진하게 염색이 되는 거였냐면 알고 보면 그걸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물질 자체가 염색이 잘 되는 종류의 물질이었기 때문에 걔가 뭉쳐있는 염색체도 염색이 잘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염색체는 일단 요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염색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종류는 바로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인 DNA랑 그리고 그 DNA가 잘 예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정리정돈의 역할을 해주는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다. 쉽게 말하면 DNA는 아주 가늘고요. 아주 깁니다. 이 폭은 나노미터 수준인데요. 길이는 긴 거는 막 2미터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아주 가늘고 아주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엉키거나 꼬이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긴 실을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해요? 요렇게 플라스틱 통으로 요런 형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실을 감아서 보관하죠. 그쵸? 뭐 그냥 그 실의 양이 적을 때는 그냥 요런 형태의 꼬마김 깜빡같이 생긴 그런 플라스틱에다 이렇게 감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실을 정리할 때 요 이렇게 통 모양을 이루고 있는 걸 우리는 실폐라고 하게 되는 실폐 안에 원통 기둥. 근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히스톤 단백질의 역할입니다. DNA 너무 가늘고 길어. 그러니까 동글동글한 모양의 히스톤 단백질 적당히 몇 바퀴 감고 지나가는 또 다음에 히스톤 단백질 몇 바퀴 이렇게 감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 이렇게 뭔가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엉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단백질에 DNA가 잘 감겨 있어서 그게 응축된 또는 가끔 풀어져 있는 그런 구조가 바로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분열 중인 세포에서 본다면 그 염색체는 우리 사람에서는 요런 식으로 두 개의 막대기가 이렇게 붙어있는 요런 모양으로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염색체는 요런 식으로 생긴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는 그런 물질이다. 어떤 덩어리다. 구조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어떤 구조. 눈으로 딱 관찰된 그 구조의 명칭이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는 뭐냐. 이 DNA를 염색체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DNA 유전 물질에 유전자라는 정보가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가 아주 가늘고 길다고 했는데 그 가늘고 긴 게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로 가늘고 길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DNA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긴 이 DNA 전체에 빼곡하게 한 군데도 빠짐없이 정보가 저장돼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잠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책에도 책이 표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종이들이 쫙 연결이 돼 있죠. 그 종이에 어떤 정보들이 써 있는데 어떤 페이지는 전혀 정보 없이 그냥 여백이기도 하다. 그런 여백, 정보가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그런 내용이고 근데 우리 DNA 같은 경우는 정보를 이런 식으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여백인 부분은 없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로 타이핑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타이핑할 때 키보드를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고양이가 밟고 지나간 것처럼 이렇게 아무렇게나 치면 뭔가 글자가 있기는 있지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런 식의 글자가 있긴 있는데 의미 없는 부분이 아주 길게 펼쳐져 있고 가끔 읽을 수 있는 문장이 한 문장 정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전자예요. 거기에는 정보가 저장돼 있어요. 여기에 뭐를 어떻게 하세요? 이런 어떤 문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러다가 그런 부분, 여기서 실제로 유전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서 여기 정도까지 아주 짧게 있는 거고, 앞에는 그냥 막 타이핑이 된 거였어. 근데 저 뒤에 계속 그 여기에 뭐를 어떻게 하세요 한 문장 있고, 그 뒤에도 막 아무렇게나 있는 그런 어떤 정보가 아닌 그냥 글자들이 막 있는 겁니다. 막 있고, 그 다음에 저 뒤에 한참 뒤에 가서 또 여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뭐 이거는 어떻게 하세요, 이런 어떤 또 정보가 있고. 그래서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DNA입니다. 어떤 뭔가의 뭐 글자 같은, 우리가 이제 느끼기로 글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의미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가끔 군데군데 어떤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부위가 있다. 그게 바로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를 실제로 저장하고 있는 DNA 특정 부위 부위를 유전자라고 하고요. 이거는 어떤 유전자, 뒤에 또 다른 종류의 유전자, 얘는 다른 정보를 또 갖고 있고, 또 한참 뒤에 가면 또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 유전자. 그래서 한 가닥의 DNA에도 여러 유전자가 부분 부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다. 그래서 염색체와 DNA와 유전자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염색체에는 DNA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DNA에 실제로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 부분 부분의 그런 그 구역이 바로 유전자다. 그 특정 부위가 바로 유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그림으로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DNA는 많은 유전자가 정해진 위치에 있어요. 유전자는 자기의 정해진 위치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의 1번 염색체를 이루는 DNA에 한 여기쯤에 만약에 혈액형을 뭐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 실제로 혈액형 유전자 1번 염색체 있지 않지만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1번 염색체 같은 자리에는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성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고유한 위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에서는 그것이 보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하나의 DNA에 많은 유전자가 있는데 각각 특정한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유전 정보가 그 유전자에 저장이 돼 있다. 자, 그래서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내용이 뭐라고요? 특정한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 정보입니다. 자, 아까 여기 선생님이 그랬던 그 유전자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런 단백질을 만드세요 하는 그런 유전 정보. 저 뒤에 있는 어떤 유전자는 저렇게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어떤 단백질은 이렇게 만듭니다 하는 정보. 그래서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라는 거를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이 중요한 게 뭐 근육을 구성하고 막 튼튼해지려면 먹어야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몸에서 뭔가 생명활동을 할 때는 항상 단백질을 통해서 생명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의 작용으로 형질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유전자가 단백질에 대한 어떤 설계도에 해당이 되고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라면, 그러면 탄수화물이랑 그 다음에 지방 같은 애들 있잖아요. 뭐 더 큰 그룹으로는 지질이라고 하는 게 맞지만 여러분들 익숙한 표현으로 탄수화물이나 지방 같은 것들도 우리 세포에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꼭 우리가 못 만들더라도 이 식물 세포에서는 포도당을 합성하는 광합성도 일어나고요. 그렇죠? 그건 탄수화물의 한 종류의 포도당을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이 분명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얘네들은 뭐에 의해서,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단 우리 몸에서는, 우리 세포에서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단백질을 일단 만듭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도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요. 우리 뭐 머리카락을 만드는 단백질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구조를 이루는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단백질들의 일부는 효소로서 작용을 합니다. 효소가 뭐였죠?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생체 촉매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엄청 중요한 걸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중에 일부는 효소에 작용을 하는 종류의 단백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효소가 탄수화물을 만들던지, 탄수화물로 분해하던지,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지방을 만든다든지, 그런 물질 대사 과정을 얘가 촉진해서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세포에서는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을 만들고 그 단백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생명 활동들을 하게 된다. 이런 순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과정을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은 단백질을 만들고 시작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의 작용으로 어떤 특정한 형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 교재에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보면은 자, 세포인데 세포에 염색약을 이렇게 해서 염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들만 진하게 염색이 돼.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염색이 잘 되는 거야? 얘를 염색체라고 부르자. 이렇게 명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확대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조금 더 풀어봤을 때 얘를 구성하는 물질이 이렇게 길쭉한 DNA랑 그 다음에 그게 잘 정리되도록 이렇게 그려져 있는, 여기선 조금 그림이 생략이 됐는데 여기는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바로 이걸 정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그런 단백질을 DNA가 잘 감싸서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간 게 바로 이 그림이다. 자, 그런데 이 DNA에는 군데군데 실제로 유전 정보가 저장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된 부분. 뭐 사실은 사람에서는 훨씬 더 이 사이사이가 먼데, 지금 여기서는 조금 압축적으로 그림을 표현한 거고, 이런 부분에는 어떤 타이핑 된 것처럼 이런 염기 서열은 있으나 그 서열이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 부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런 염기 서열들이 있는데 그거를 읽을 수 있는 어떤 정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걸 우리는 유전자라고 부른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유전자 A와 유전자 B가 나란히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유전자를 발현하면 거기에서 특정한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정보대로, 여기 있는 이 설계도의 내용대로 쭉쭉쭉쭉 만들면 이렇게 생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뭔가 색소를 합성하는 단백질이다. 그럼 그 색소를 합성해서 뭐 머리색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형질로 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유전자 B에서 여기 적혀있는 정보대로 쭉쭉쭉쭉 해서 단백질을 만들면 얘랑은 다르게 또 다른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럼 얘는 또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얘에 의해서 형질이 또 발현이 되고 또 다른 형질이 발현되고, 그래서 유전 정보에 의해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데 그 단백질이 어떤 종류가 얼마나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특정 형질이, 어떤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라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과정만 잘 이해해도 생명과학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이해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잘 이해했겠죠? 그쵸? 유전 정보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단백질에 의해서 특정 특성, 형질이 표현이 된다라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단백질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143쪽의 아랫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보면은 단백질은 세포 내의 물질 대사를 조절하는 효소를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 단백질의 종류가 많다는 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단백질 중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구조적인 튼튼함 뭐 이런 거를 그냥 내는 게 주 목적인 단백질도 있어요. 그래서 구조를 어떤 담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봤던 것들 중에 그 또 중요한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효소이기도 하고, 뭐 기타 다른 종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헤모글로빈이라는 이름이 붙은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걔는 뭐 산소 운반하는 특정한 역할을 갖고 있기도 해요. 얘는 여기다 적기에는 조금 이제 다른 애들보다 너무 디테일한 어떤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특수한 종류도 있고, 그런 얘기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DNA를 잘 정리할 때 쓰였던 단백질 이름이 뭐였어? 그것도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어떤 단백질 종류였잖아요. 그 히스톤 단백질을 만들 때도 그 히스톤 단백질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유전자 부위가 DNA에 있는 겁니다. 그 유전자를 읽어가지고요. 요렇게 걔가 지시하는 대로 만들면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히스톤 단백질이 구조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DNA를 잘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백질을 만든다. 근데 그 중에 종류 중에 효소라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효소가 다른 물질들의 변환에 관여하는, 그다음에 그 효소가 그냥 단백질 자체를 합성하는데도 관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효소로서 어떤 기능을 한다. 그래서 그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와 양이 다르면 생명체의 형질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색소를 합성하는 그런 합성 효소의 양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색소의 양 자체도 달라질 거고, 그런 머리색이라든지 어떤 눈동자 색이라든지 어떤 피부색이라든지 그런 색깔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시 중에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 이 꽃을 보면 장미인 걸로 보여요. 장미가 붉은색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붉은색을 띠게 만드는 색소가,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있어요. 그래도 한번 들어놓으면 나중에 또 들었을 때 조금 익숙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토시아닌이라는 그런 붉은 색소가 있는데 얘 자체는 단백질은 아닙니다. 단백질 아니고 다른 성분으로 돼 있는 물질이에요. 단백질이 아닌데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과정이 어떠냐면 DNA에 어떤 부위, 유전자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읽어가지고 그 설계도대로 뭔가를 합성하잖아요. 그러면 붉은색의 색소를 합성할 수 있는 단백질, 효소가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을 만드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그러면 그 단백질의 주성분인 효소가 뚝딱뚝딱 다른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붉은색의 색소를 합성하게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이는 아 얘는 잎이 붉다 하는 그런 특성, 형질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얘가 합성 효소 자체가 많이 만들어져. 그러면 색소도 많이 만들어지고 더 붉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합성 효소가 적게 만들어져.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색소라는 결과물도 적어지고 그럼 얘가 조금 더 뭐 분홍색이라든지 뭐 이런 색깔의 색상으로 형질이 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질과 단백질이라는 제목으로 그 다음 페이지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44쪽. 요거는 지금까지 사실은 다 설명했던 내용들을 우리 책에서 문장으로 정리한 건데요. DNA에 대한 정보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는 DNA의 특정 염기 서열인 유전자 부위에 담겨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했죠. DNA 이중 나선 중에 어떤 특정 부위에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은 염기의 서열이다.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등장합니다. 염기의 서열이다. 자, 염기라는 게 뭘까요? 염기. 우리가 예전에 이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의 이름을 배웠는데 그 단위체는 이렇게 당 오각형으로 그려지는 당 하나에 그 다음에 인산기 하나에 그 다음에 염기 여기다가 이제 염기를 썼단 말이에요. 염기 하나를 가지고 있는 이런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름이 길었어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이 기본 단위가 쭉 길게 연결이 되면 이렇게 긴 사슬 모양의 이렇게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얘가 쭉 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연결되는 인산이나 당은 종류가 다르지 않아요. 쭉 길게 연결된 똑같은 인산, 똑같은 당이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쪽에 튀어나와 있는 염기는 종류가 좀 다를 수 있다. 지금 DNA의 경우에는 이 자리에 A라는 염기가 올 수도 있고요. 또는 A가 안 오면 G라는 종류의 염기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나 T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적으면 여러분들이 4개가 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하나씩 얘기한 거고 A가 올 수도 있고 G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고 T가 올 수도 있다. 요렇게 넷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 중에서 이 A, 아데닌이라는 염기를 갖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이 염기 자리에 G, 구아닌을 달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는 거고 사이토신을 달고 있는 애가 있는 거고 타이민을 달고 있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는 건데 A, G, C, T 중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이렇게 길게 연결이 될 때 어떤 염기를 갖고 있는 게 몇 번째에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그 염기의 순서와 배열이라는 정보가 생기게 됩니다. 자, 염기 서열은 뭐예요? 염기의 순서와 배열을 줄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쭉쭉쭉쭉 이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선생님 이렇게 그랬지만 이제 약간 이렇게 돌려가지고 90도 돌려가지고 쭉쭉쭉 길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염기의 종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A 다음에 또 A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또 A 가진 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G가 가진 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DNA랑 처음에 G를 가진 애가 왔는데 그 다음에 T를 가진 애가 오고 그 다음에는 또 C를 가진 애가 오고 그 다음에는 A 가진 애가 오고 요렇게 만들어진 거랑 이 염기의 순서와 배열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어떤 정보가 서로 다른 정보가 저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DNA에서 정보, 단백질을 어떻게 합성하세요 하는 그런 정보를 이 염기의 순서와 배열로 그걸 나타냅니다.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쉽게 드는 거는 실제로 어떤 영어 단어처럼 의미가 읽히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랑 C랑 T라는 이 알파벳을 이런 순서로 쓰면 act, 행동하다라는 뜻이 되지만 이 순서와 배열이 바뀌면요. cat, 고양이로 뜻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 그래서 이 염기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배열되느냐가 어떤 단백질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정보로 저장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거고 그래서 유전자에는 단백질을 구성하게 하는 아미노산의 종류, 수, 순서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돼 있다. 우리가 이것도 지난번에 이제 배웠던 내용인데 단백질이라는 걸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뭐였어요? 바로 이 아미노산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는데 그 20종류 중에서 첫 번째 자리에 20개 중에 어떤 아미노산이 올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바로 이 염기 서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는 누구 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미노산 자리에는 또 누가 옵니다. 이런 정보가 이 염기의 서열로서 정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정보에 따라서 아 그러면 첫 번째 아미노산 얘를 잡아오면 되겠다. 그 다음에 아미노산은 얘를 붙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 정보에 따라서 붙여나가면 완성했을 때 특정한 단백질이 완성이 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온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냥 글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문장으로는 어려울 수 있죠. 네, 이렇게 이제 그런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 정보가 염기의 순서와 배열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게 지금 약간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질 수 있어요. 사실상 이렇게 어떤 유전 정보, 이 염기 서열에 의한 유전 정보는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생명과학 2라는 굉장히 좀 그 생명과학 1을 배운 이후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배우는 그런 교과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포 안에서 너무나 미시적으로 작게 우리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형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그것을 우리 머릿속에서 좀 가공해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큼직큼직하게 지금 선생님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나중에 큼직큼직하게 다시 정리해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듣고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그 유전 정보의 염기의 순서와 배열로 그 순서와 배열을 읽어가지고 아 이렇게 뚝딱뚝딱뚝딱 해서 만들어진 그 단백질, 그 단백질은 우리 세포에서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 일단 영양소를 소화시키는 소화효소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적혈구에서 많이 만들어져서 산소 운반을 할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은 너무 유명해서 이름이 붙어있거든요. 헤모글로빈이라는 그런 단백질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역할을 하는 단백질도 만들어진다. 어떤 유전 정보에 의해서. 그리고 그런 단백질들의 작용으로 피부 색도 색소가 얼마나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혈액형도 내 적혈구 표면에 어떤 분자를 만들어서 붙이는지에 따라서 혈액형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형 등의 그런 특성, 우리 용어로는 형질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생명 시스템이라는 것은 세포 내의 정보 흐름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정보의 흐름,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단백질로 바뀌고 그 단백질로 바뀐 정보에 의해서 형질이 발현되면서 그런 흐름에 의해서 생명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여기에는 이 아미노산이 와야 됩니다 하고 지정하고 있는 그런 염기 서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염기의 순서와 배열이 바뀌었어. 그런 돌연변이가 일어났어. 그러면 다른 아미노산이 오거나 또 아미노산이 아예 못 오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러면 단백질이 정확히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단백질의 기능이 아예 안 되거나 이상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백질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대체적으로는 해로워요. 원래 만들어져야 되는 단백질을 잘 못 만들게 되는 거니까 제대로 못 만들게 되는 거니까 아주 드물게 더 기능이 향상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돌연변이가 항상 나쁜 건 아니고요. 아주 드물게 가끔 더 좋은 결과를 그 상황에서 더 좋게 발현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흔치는 않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돌연변이에 의해서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결과 중에 백색증 토끼가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색증 토끼는 원래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야? 유전자에 그 정보가 저장이 돼 있다 그랬죠. 유전자에 멜라닌 합성 효소로 기능할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있는데 이 유전 정보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멜라닌 합성 효소가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얘가 기능을 못하니까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결과적으로 색소가 안 만들어지니까 토끼가 그냥 흰색.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걸 선생님이 이제 낫적빈이라고 불러요. 너무 길어가지고.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그래서 원래 적혈구는 이렇게 약간 도넛방석 모양으로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둥글둥글한데 안쪽이 살짝 쏙 들어간 그런 어떤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겉에가 더 통통하고 안쪽이 조금 들어와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원반처럼. 그래서 원래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가끔 산소 농도가 너무 적을 때 요렇게 난 모양으로 변하는 그런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산소 농도가 낮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은 그런 유전자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원래 헤모글로빈이라는 아까 산소 운반하는 단백질이 있다고 했어요. 유명한 단백질. 걔가 원래 어떤 유전자에 의해서 이 설계도대로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면 제대로 된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유전자에 뭐가 생겼어? 이상이 생긴 거예요. 유전 정보가 바뀌었어. 그래서 제대로 된 헤모글로빈이 안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형태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형질과 단백질을 나타낸 그림이 여기 제시가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젖당이라는 것이 분해되는 거는 우리가 배웠던 물질 대사의 한 종류예요. 어떤 물질이 합성되는 것도 물질 대사고, 어떤 물질이 분해되는 것도 물질 대사였잖아요. 젖당이 분해된다는 물질 대사가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물질 대사에는 항상 효소가 관여한다고 했습니다. 효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효소는 무슨 성분? 단백질 성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런 단백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의 정보를 읽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암호화하고 있는 유전자 부위가 있습니다. 이 젖당 분해 효소라는 거를 젖당 분해 효소 만들 때는 이 정보를 활용하세요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보를 읽어서 만들면 짠! 젖당 분해 효소가 만들어져요.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야? 젖당을 분해하는 과정에 무슨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이거 배웠으니까, 배웠으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면서 이 과정이 잘 일어나게. 분해 과정이 그냥 둬도 일어나긴 일어날 수 있는데 너무 오래 걸려. 잘안 일어나. 그러니까 얘가 활성화 에너지라는 그 문턱을 낮춰주면서 잘 일어나게 해주는 그런 효소가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젖당을 분해해서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유를 먹어도 분해가 안 되면 탈이 날수 있는데 우유를 먹어도 탈이 안 나는 사람은 그 분해 효소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탈이 난다. 그럼 젖당 분해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된 효소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현이 될수 있다라는 점도 여기서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생명 중심 원리예요. 이게 모든 생명을 관통하는 중심 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과학 과목에 과학이라는 이 학문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 규칙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모든 생명 현상, 이 모든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본 규칙을 찾아내는 거를 목표로 하는 학문인데 생명과학은 워낙 어떤 다양한 생물들이 있고 예외가 너무 많고 같은 종 사람 안에서도 막 어떤 애는 변이가 일어나서 다르고 막 너무 달라. 그런데 이것만은 모든 생명에서 같은 원리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그만큼이나 중요함을 이제 강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 중심 원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얘는 뭐에 대한 원리냐? 유전 정보의 흐름은 세균이든 곰팡이든 사람이든 뭐 아니면 뭐 식물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이 흐름을 따른다라는 그런 정보의 흐름을 설명하는 원리입니다. 근데 생명 중심 원리의 내용이 길것 같아요? 짧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원리는 사실 아주 심플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담고 있는 내용 자체도 굉장히 심플해요. 이 생명 중심 원리의 내용은 이게 답니다. 우리가 아까 어떤 유전 정보는 어디 있다고 했어요? 핵 속에 보관되고 있는 DNA에 일부 부분 부분의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고 했죠. 실제 유전 정보는 여기 있습니다. DNA에 있어요. 하지만 그 DNA는 핵 안에 보관이 돼 있는 반면에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장소는 세포질이에요. 잘안 보이니까. 세포질에서 단백질이 실제로 일어나는 장소는 세포질입니다. 그러면 정보가 있는 부위와 그다음에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생산되는 부위가 핵막이라는 이 막을 통해서 아예 나눠져 있어요. 장소가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DNA에 있는 정보를 RNA라는 복사본으로 살짝 작게 만들어서 그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요거를 복사본을 만들어서 그거를 내보내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여기서 세포질에서 단백질을 합성한다.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원본 정보를 복사본이라고 할수 있는 조그마한 분자에 담아주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밖으로 빼가지고, 걔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든다. 이게 바로 생명 중심 원리의 내용이에요. 그게 모든 생물에서 그렇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DNA에 있는 정보를 RNA로 옮기는 과정, 이걸 우리는 전사라고 부릅니다. 전사. 그리고 이렇게 전사된 RNA를 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개로 뚝딱뚝딱 실제로 이 단백질을 만드는 이 과정, 그거를 번역이라고 불러요. 이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을 잠깐 한번 이제 보면 다음 시간에도 전사와 번역에 대해서 얘기가 서술이 될 거예요.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 내용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왜 전사라고 부르고 왜 번역이라고 부르는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번역은 아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잘 쓰는 용어니까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 전사는 사실 잘 안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전사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말로 하는 내용을 여기다 자막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자막으로 옮기는, 글로 바꾸는 게 바로 전사입니다. 받아쓰기, 쉽게 말해서. 그럼 선생님은 지금 한국어로 얘기를 하고 있죠. 한국어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말, 음성으로 지금 내뱉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선생님한테 나오는 건 한국어지만 말이에요. 음성 정보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럼 받아쓰기는 뭘로 해요? 영어로 해요? 아니죠. 똑같이 한국어로 해요. 한국어로 글로 바꿔주는 것. 이게 바로 전사입니다. 전사. 전사는 언어의 종류는 바뀌지 않으면서 형태 바뀔 때 그때 전사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말로 하고 있는 거를 글로 바꿔주는 거. 하지만 한국어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는 변하지 않죠. 그쵸? 지금 DNA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은 뭐였어요? 뉴클레오타이드에 어떤 염기가 어떤 순서와 배열로 있는가? 염기의 순서와 배열이라는 언어를 씁니다. 그런데 RNA도 뭐예요? 얘도 뉴클레오타이드 쓰거든요. 얘도 염기의 순서와 배열로 그대로 그걸 베껴내요. 하지만 DNA랑 RNA는 물질의 종류는 살짝 다르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똑같은 언어를 쓰는데, 똑같이 염기의 순서와 배열이라는 언어를 쓰는데 형태가 살짝 다르다. 그래서 전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RNA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단백질로 바꾸는 건 아예 물질의 종류가 바뀌어요. 그럴 때는 이거를 영어로 바꿔주는 것과 같다. 아예 어떤 그 언어의 종류가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번역을 쓰는 겁니다. 언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의 종류가 같으면서 조금 형태만 다른 걸로 바꿔줄 때 전사라고 쓰고, 전사라는 표현을 쓰고, 이거 실제로 우리가 받아쓰기 할 때도 전사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평소에 잘 쓸 일은 없지만. 근데 한국어에서 영어 또는 뭐 독일어, 일본어 이렇게 바꿔주는, 영어의 종류가, 언어의 종류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번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다 라는 거를 지금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전사라고 해요? 왜 번역이라고 해요? 이렇게 묻는 어떤 문제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표현을 쓰는지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겠죠. 자, 이제 개념 체크 문제 풀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빈칸 먼저 채워볼게요. 143쪽. 앞쪽에 있는 것도 우리가 안 풀고 일부러 마지막에 이제 한꺼번에 풀려고 넘어왔는데, 자, 1번입니다. 사람의 키, 귓불 모양, 눈동자 색깔 같이 생물이 나타내는 특성. 두 글자로 형질이라고 한다고 했죠. 형질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의 특정 부분을 뭐라고 한다? 형질에 대해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 세 글자로 유전자라고 하죠. 실제로 저장돼 있는 부분을 유전자라고 한다. 그 다음에 유전자에 의해서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와 양이 달라지면 생명체의 겉으로 보여지는 뭐가? 형질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유전자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종류와 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형질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OX.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생식세포를 통해서 이렇게 물려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염색체에는 한 유전자만 있나요? 우리가 아까 하나의 DNA에는 어떻다고 했어? 하나의 DNA에는 여러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염색체라는 거는 그 DNA가 뭉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DNA에 여러 유전자가 있다면 하나의 염색체에도 여러 유전자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효소의 양에 따라 형질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뭐 색소를 만들어내는 효소의 양이 얼마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색깔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44쪽 내용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의 작용으로 피부색이나 혈액형 등과 같은 특성, 두 글자로 형질이 나타난다. 그래서 형질 파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에 따르면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는 RNA를 통해 핵 밖으로 전달되므로 DNA는 핵 속에 안전하게 보존이 될 수 있다. 이건 사실 빈칸을 채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답은 생명 중심 원리를 의도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처음 배워서 우리 머릿속에는 DNA에 있는 정보가 RNA로, RNA를 바탕으로 해서 단백질을 만든다. 이 과정. DNA에서 RNA로, RNA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로 흐르는 이런 흐름을 갖고 있다. 이것만 사실 생명중심 원리의 내용으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DNA는 핵 속에 계속 보존이 되고 있다로 이제 조금 틀어서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적절한 말을 고르면서 마무리해봅시다. 형질을 결정하는 단백질 정보는 DNA의 특정 염기 서열인 어디에? 실제로 염기 서열 자체인 것은 유전자죠. 이 DNA가 뭉쳐서 더 뭔가 어떤 형태를 이룬 것이 염색체고요. 정보 얘기 나오면 유전자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단백질 정보. 그 다음에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 똑같은 언어를 쓰는데 형태만 살짝 달라. 그거는 전사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같은 언어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RNA의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돼. 이거는 아예 어떤 언어의 종류가 달라졌어. 그럴 때는 우리가 번역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 라는 그런 정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8강의 모든 내용을 다 마무리를 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전사와 번역의 원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겁니다. 쉽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리고 겁을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머리를 좀 맑게 하고 좀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